어쩌면 커다란 꿈의 시작일지도 몰라. 'Cause of you. 세상 속에서 No one but you. 꿈이라는 한 줄기 비. 우린 서로 어쩌면 이렇게도 닮아 있었던 걸까. 고마워 이젠. 아파도 No love.